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권력형 부정추문 사건을 주도한 박근혜 역도의 죄악을 고발하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. 이번 사건 주역의 하나인 청와대의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의 수첩에 그러한 자료들이 남아있었다 합니다. 결국 이번 부정추문 사건의 진범인으로서의 박근혜의 죄행이 여지없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.